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 통일 성업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만고졸세의 애국자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쓸 민족 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우리 인민과 온 교례는 장구한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고룩한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한평생,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 통일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한평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영도의 전기간 제일로 가슴 아파하시며 마음을 쓰신 것이 나라의 분열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으로 친필을 남기신 것도 조국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인 문건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자주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었기에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위협은 내외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 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하여 올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은인이시며 만고졸세의 애국자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나라의 통일을 필생의 위협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자주 통일의 앞길을 개척하신 전설적 위인.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 자체의 힘으로 실현할 때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자주 통일의 앞길을 개척하신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불멸의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 오신 주체적인 조국 통일 노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민족 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기원지하시었으며 그에 기초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조국 통일 원칙과 방안들을 제시하시어 부닥치는 난국을 타개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해방의 기쁨을 누려볼 사이도 없이 외세에 의하여 민족 분열의 비극을 강요당한 것은 우리 교례에게 있어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민족의 분열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전설적 위인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하나의 조선 노선, 통일 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 통일운동을 철두철미 민족 자주의 길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침략적이며 분열주의적인 정체를 간파하시고 민족의 영구 분열을 막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민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37, 1948년 신년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전명하신 조국 통일 노선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지역적인 총선거를 통해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선이었다. 이래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 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 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도록 하시었으며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도전과 반통일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 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 후 미제와 그 주구들이 괴뢰 정권 조작을 위해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하려고 획책하던 때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속회의를 소집하시어 온 민족을 미국과 친미 4대 매국 세력의 민족 분열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적적인 투쟁회로 불러일으키신 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 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시하시었으며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적인 입법기관으로 연합하는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때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고 통일사절들을 남조선에 파견하는 중대조치까지 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리승만 괴뢰도당에 의해 북침전쟁의 도화선이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던 준엄한 시기에는 전쟁의 참화를 막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 때 대한 수많은 제안과 방안들을 내놓으시었으며 1960년에는 북남 연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할 때 대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대 초 폭넓은 북남 협상 방침을 제시하시어 격폐 상태에 있던 북남 관계에 발열구를 내고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1972년 5월 초에는 평양에서 첫 북남 고위급 정치회담을 마련하시고 역사적인 7.4 북남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핵으로 하는 7.4 북남공동성명의 채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하나의 조선로선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에 빛나는 승리였으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의 근본 초석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악명높은 유신독재자가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면서 미제를 등에 업고 두개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날뛸 때에도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천명하시어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무모한 책동에 철출을 내리시고 자주통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었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적십자 회담들과 북남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 등 1970년대에 추진된 북남 대화들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통일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은 내외 뚜렷이 과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남조선 군사파시오도당의 극악무도한 분열주의 책동으로 조국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였던 1980년에는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 당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소집할 때 대한 제안, 북남 국회회담 제안, 북과 남의 지도급 인사들로 북남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 때 대한 제안 등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 통일 방안들을 연이어 제기하였다. 1990년 9월부터 북과 남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고 온 결의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991년 12월 역사적인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자주통일 의지와 애국 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국 통일의 앞길에 어떤 엄혹한 난관이 닥쳐와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담대한 의지와 탁월한 영도에 의하여 1994년 7월 마침내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어 온 결의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조국 통일문건의 마지막 진필을 남기신 채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대국상이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교례에게 있어서 최대의 상실이었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적을 세워 명성을 떨친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10대에 오리신 나이에 조국 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수십성상 항일의 혈전 말리를 해치시어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토록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는 일찍이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열의 비극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투쟁할 때만이 가실 수 있다는 천리를 밝히시고 험노 역경을 단신으로 해치시며 자주 통일의 앞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시안의 선견지명과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영도를 떠나서 조국 통일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조국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자주송을 민족의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 통일운동을 민족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우리 교례는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조국 통일을 위한 모든 토대를 마련하신 민족의 위대한 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전 기간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과 거창한 실천으로 조국 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으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의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조국 통일 위협을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었으며 조국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었다. 지나온 역사적으로 어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무수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통일 위협 수행의 초석으로 되는 고귀한 사상과 로선 방침들을 밝혀주시었다.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 때 대한 문제로부터 조국 통일을 위한 조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 위협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국 통일을 이렇게 나가는 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과 방도들이 다 제시되어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장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마련하여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역사적 공적으로 된다.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공동의 입장과 방도를 담을 수 있는 대원칙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5월 북남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 대표를 친히 만나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 그 본질적 내용과 정당성을 하나하나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통일 사상과 송관 애국의 해적의 정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조국 통일 3대 원칙의 발표. 그것은 외세 의전 노선과 민족 분열 노선에 대한 민족 자주 노선과 조국 통일 노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대강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협 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조난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당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휘황한 설계도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며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과 남의 당국과 각계각층, 각당 각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고려민주연당공화국 창립방안은 온 민족과 세계 사회계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조국 통일의 3대 원칙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인 고려민주연당공화국 창립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조국 통일을 위한 거적적인 투쟁에 더욱 화감이 떨쳐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천명하신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강령이며 여기에는 민족 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 속에서 몸소 작성 발표하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정신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키신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는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조선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요.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에 기여할 때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또한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할 때 대한 문제, 공전,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협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때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서로 위구를 가시고 신뢰하고 단합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전민족의 대단결을 일으키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의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유일무이한 통일 대강이다.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전 역사적 노정에서 무한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완벽한 통일 대강을 마련하여 주신 여기에 저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애국업적이 있고 전출비 인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로선으로 저국 통일의 앞길을 휘영히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정력적인 영도와 거창한 실천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워 주시었기에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국 통일 위협을 확신성 있게 전진시켜 올 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어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는 데서 나아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업적 중에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 위업은 역사의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그 전도는 낙관적이다.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신 불세출의 대성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한없이 숭고한 동망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온 결의를 통일의 국의 기치 아래 굳게 묶고 세우시며 민족 대단결의 새 역사를 수놓아오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 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시었습니다. 조국 통일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이다. 결의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의 대단결은 온 결의를 한 품에 안을 수 있는 숭고한 덕망과 열화 같은 동포의 민족애를 지닌 절세 위인만이 이룩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영도사는 민족에 대한 가장 결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수놓아진 성스러운 역사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 대단결 사상은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과 뜨거운 민족의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에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 동포들에게 가 있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빨치산 투쟁을 한 것도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북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온 결의를 한 품에 안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한없이 숭고한 민족의 동포애가 뜨겁게 넘쳐나고 있다. 해방 후 왕가물로 고통을 겪는 38도선 너머의 남연댁벌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도록 하시고 전쟁의 그 엄혹한 정세 속에서 서울 시민들의 겨울용 땔감 문제에 대해 깊이 마음 쓰시며 화선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나무를 토막내어 강물에 또 내려보내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 같은 사랑은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과 온 결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장맛비에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눈발이 흩날려도 남녘 동포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 같은 민족애에 떠받들려 혈육의 종이 선배인 막대한 양의 구호물자가 군사분 개선을 넘어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적인 화폭도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의 주체는 조선인민이며 온 결의가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단합한다면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 언제나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194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통일의 국의 기치 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민족 대회합이었다. 남북연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침과 통일 전선 정책의 정당성,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넓으신 도량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주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고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그 어떤 민족사적 위협도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 자주, 민족 대단합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드시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두텁게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파리얼굴을 내며 적십자 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들이 추진되고 1980년대에 분열사상 처음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뜻깊게 상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각계층의 폭넓은 접촉과 레왕,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화되게 되었다. 조국 해방 45돌 시대는 1990년 8월 15일 범민족 대회가 대성황리에 열린 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북과 남 해외 통일의 국역량을 망라한 상설적인 전민족 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연이 조직되고 1992년 8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범총학년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혁명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온 민족을 하나의 통일의 국역량으로 묶고 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면불위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고조되었다.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바다같이 넓은 도량과 햇빛같은 인덕에 온몫이 끌리오. 김구, 김교식, 문익환, 최독신, 최홍희, 문선영을 비롯한 남조선과 해외 수많은 인사들이 민족의 태양을 받드는 통일의 국의 길에서 삶을 빛낼 수 있었다. 통일은 이미 되었습니다.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남조선의 한인사가 터친 이 격정의 토론은 조국 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온결의 다음없는 경모심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경륜과 전통이 있기에 우리 결의는 조국 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희망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 자주 애국애적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자주 통일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구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들이여 전출위인을 높임하오신 우리 민족의 대행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해 굳건히 계승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왔으며 오늘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새로운 조난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우리 민족 길이의 리념 밑에 전진하는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적 통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통일 염원을 풀어드리는 것을 송관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 영도의 전기간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오시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민족 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신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일꾼들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할 때에도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협을 계승하여 조국 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일도 세울 생각밖에 없다고 하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극력 만류하신 가슴 뜨거운 사연을 우리 인민과 온 기울이는 격정 속에 되새기고 있다. 이 땅 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영도 사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게 된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영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 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노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조국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애국애적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심으로써 내외 반통일 세력의 새 전쟁 도발책 등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머리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도찰이 북남선의 상봉과 6.15 공동선언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마련하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특기할 민족사적 대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자주통일의 새 시대처럼 북과 남 해외 온 교리의 통일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비상한 활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전진한 격동적인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폭력은 여기로 자주통일 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고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측 언론사 대표단을 친히 만나주시고 북남공동선언 리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남자산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에게 뜨거운 동포의 애정을 부어주시었다. 우리 교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생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통일 영도 업적은 오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수건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과 2012년 3월에 단행하신 판문점 시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우실 철의 의지의 일대의 과시였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이런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기승발전시키시어 자주통일위협 실현의 앞길을 또렷이 밝혀주고 계신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지난 5년간 우리 형님을 영도하시면서 발표하신 수많은 노작들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할 때 대한 사상,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현 시기 북남관계 개선과 나라의 통일 위협 실현에서 나서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투쟁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높이 받들고 온 교리가 소원하는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올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고 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애국애족의 숭관 뜻과 의지에 의하여 파국에 초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이 발표되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과 같은 파격적인 사변도 일어났으며 긴장한 정세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도 실현되게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패당은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들과 인내성 있는 노력에 한사코 등을 돌려대고 동족 대결에 피는 이디어 날뛰었으며 모략적인 지뢰 도발 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에로 몰아갔다. 백두의 기상과 담대한 배짱 탁월한 지략으로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단호히 제압하시고 전쟁의 난파도 속에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공적은 그 무슨 말로도 다 칭송할 수 없다. 불세틀의 선군영장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위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도넘떨치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통일조국의 려음명이 찬란히 밝아오고 있다. 사상도 령도 풍모도 덕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진두에 서 계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고귀한 통일 애국 유산이 있기에 저국 통일 위협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저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한평생 저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할 업적과 더불어 민족의 영원한 태양, 저국 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우리 교리의 심장 속에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4월 13일 평양.